너를 접쳐야 한 손이 꽃이라면 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가지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잡초라네 나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을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손이 길에도 있을 텐데 그 책은 아무것도 없는 조라네